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24일 서울에서 사드배치 조지 전국 행동의 주체로 미국의 사드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범국민 총화 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를 비롯해서 남조선 각지에서 모여온 수천 명의 군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여러 거리들을 행진해간 군중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 띠익기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드배치 조지 전국 행동은 21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인간 띠익기 시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